현지번호시 주소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우편집중국 사서함 1566호 제주극동방송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고 인터넷은 fabc.net 제주 들어오셔서 생방송 참여하기 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바 1566kHz, 서귀포 지역 표준 FM 101.1MHz, 제주국동 방송의 시호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교회. 이 시간은 제주 영락교회 지난주일낮 예배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메시지는 제주 영락교회 김정선 목사님입니다.